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경야는 최고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규가노브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새해 2017년에 점하여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김종은 동지께서와 그리고 친지분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 복리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